신약성경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이 됩니다.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씀을 보면 이 족보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을 말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단순 족보를 말하려고 했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라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한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밝혀주려는 것입니다. 1장의 이 족보 이야기와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전체는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7절까지는 1절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에 관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한 단락이 이루어지고 6절부터는 다윗왕으로부터 시작되어 한 단락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단락은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은 왜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부분에 등장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심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독자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상반부인데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나오는 글씨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씨가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로마서 10장 3절과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죄로 인한 사망과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복을 받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는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복보다 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영생의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복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 천하 만민의 복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의 복, 생명의 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특이한 표현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른 왕들에게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유독 다윗에게만 왕이란 칭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왕의 신분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음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은 박사들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드린 것은 황금이었습니다. 영원히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황금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다윗의 왕권이 영원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다윗의 왕국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다윗의 왕권으로 대변되는 나라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구절은 모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께 굴복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에게 주신 예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탄의 왕국을 정복하여 온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하에 두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도말하셨고 부활하여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천하 만민의 복에 관한 예언과 다윗 왕의 영원한 통치의 예언을 성취하실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또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조상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우리가 알듯이 다말은 유다의 아내가 아니라 며느리입니다. 유다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다말로 인해서 그 후손이 태어났습니다. 또 5절에서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은 이전에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그녀는 결코 거룩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했습니다. 룻 역시 이방 여인으로 이방 신을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6절에서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우리아는 누굽니까? 다윗의 신복의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조상들의 내용을 보면 만민의 복이 되시고 영원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조상들이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거룩하지 않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당당히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은 자만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리스도다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구절을 말씀을 보면 앞서 나왔던 족보에서 인물을 소개하는 것과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앞서 나온 대로 하면 이 구절은 야곱은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한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말하고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정녀인 마리아가 홀로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처녀인 마리아가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20절 말씀에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지 요셉의 아들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요셉을 통해서 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인간을 성을 통해서 태어나면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원죄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셔야 했습니다.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죄한 자가 무죄한 자로 우리 가운데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죄 없는 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복, 생명의 복을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친히 통치하는 왕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복,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 이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이 되십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에서 무죄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 믿음 주님 흔들리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